사도행전적 교회의 여섯 번째 특징은 정직과 순결과 거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너무 잘하니까 안 읽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 포인트가 뭐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 있잖아요. 언제 헌금하라고 그랬냐? 헌금 안 한들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화내는 게 있냐? 왜 헌금했다고 해놓고 속이냐? 삥땅했냐, 이게.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즉사하잖아요. 이 기준으로 보면 살아남을 사람에게 하나도 없어. 나를 포함해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본질은 거룩이다. 이게. 교회 본질은 정직이다. 교회 본질은 순결이다. 이런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고 그런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이다. 물질을 이길 수 있고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이길 수가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 오는가? 순결이 힘이다. 정직이 힘이다 하는 것이죠.